HUBS 화가들의 은밀한 19. 모든 예술 작품은 저지르지 않은 범죄다. 이는 독일 사회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남긴 말입니다. 지금껏 제가 소개한 화가들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술계는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요. 예술가들은 예술과 외설, 자유와 권태, 책임과 열정, 사랑과 속박 사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죠. 때문에 아름다움을 끝없이 탐닉하는 이들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범죄와 관련된 두 화가의 은밀한 사생활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 뒤편에 숨겨진 성범죄 현장을 그린 화가부터 본인이 직접 살인자가 되어버린 화가까지 어쩌다 그들은 어두운 범죄와 연루되게 된 것일까요?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뒷이야기 곧 만나보시죠. 선미, 누아르. 악질 중 최악질의 범죄인 성범죄.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화가로 기억되는 에드가 드가는 이런 범죄 현장을 그림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이라는 의문이 잔뜩 드는데요.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생전에 그는 제작 의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대답을 찾는 건 관객인 우리의 몫인데요. 명탐정이 되어 추리게임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우선 그의 삶부터 파헤쳐 보시죠. 그는 평생 독신남으로 살았는데요. 사랑도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예술을 위해 평생 참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걸 멀리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끌리는 법. 역설적이게도 그의 예술은 그가 평생 멀리하고자 했던 여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탁부 여성,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가수, 모자를 파는 여인, 심지어 매춘부까지. 19세기 후반 파리의 평범한 여성을 그린 드가. 하지만 그는 많은 여인들 중 단연 발레리나에 몰두해요. 금욕주의 독신남이라 여자를 멀리했지만 사실은 동경했던 걸까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선 당시 발레리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더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는데요.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가난한 소녀들은 극기 훈련을 받아요. 그뿐일까요? 무대 뒤편의 삶은 더욱 추잡하고 어두웠답니다. 일단 오페라에 들어오고 나면 창녀로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곳에서 고급 창녀로 길러지는 것이다. 충격적이죠? 드가는 화려한 무대 뒤편, 치열하고 은밀한 그녀들의 삶을 날카롭게 포착했죠. 때문에 그가 그린 발레리나를 보면 아름답지만 뭔가 음산하고 기묘한 기분이 든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다른 부르주아 사내들과 다른 눈으로 그 시대의 여인들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시죠. 더 위켄드 앤 켄드릭 라마 Pray for me. Go down that road again. It's all the same. I'm always ready to take a life again. You know I'll ride again. It's all the same. Tell me who's gonna save me from myself. 이제 드가가 독신남이라는 사실은 다 아실 텐데요. 금욕주의자로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중간자가 된 그 결과 당시 파리의 시대상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주아 남성들에 의해 상처받는 하류층 여성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가의 그림, 실내 속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등 하나 켜진 음침한 방 안, 그곳에 사내와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기력한 표정으로 울고 있죠. 소녀의 헝클어진 옷 매무새, 흐트러진 실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암시합니다. 그림 실내의 또 다른 이름은 강간인데요. 아마 드가는 여성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도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본 남성들이 지었다고 해요. 드가는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로 성별 가릴 것 없이 화를 내고 다녀 인간 혐오자로 불리기도 했대요.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보면 누군가를 향한 곱고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이 까칠하다고 그 속도 그럴 것이라 예단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속에는 드가의 그림과 같은 보드라운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베너스, Someone to You.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Dive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I just wanna be someone. Well, doesn't everyone? And if you feel the great dividing, I wanna be the one you're guiding. Cause I believe. 이제는 범죄 현장을 그린 화가를 넘어서 본인이 직접 범죄자가 된 천재 화가를 알려드릴까요? 범죄의 정도는 아주 무거운 살인.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귀족 의뢰를 받고 일하는 그는 성서와 관련한 작품을 주로 그렸어요. 하지만 그가 그린 종교화는 어딘가 이상했는데요. 예수와 마리아 얼굴에는 신성함은커녕 행색은 초라하며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둘러싼 사도들 역시 뒷골목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는 건달, 사기꾼, 매춘부를 그림 안으로 초대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에선 그림을 두고 신성 모독이다라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칙한 그림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성스러움과 천박함이 아슬아슬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림에서 묘한 매력을 느낀 것이죠. 세상에는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하기 힘든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그는 이 어둠을 직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 안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점수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상대는 목숨을 잃었죠. 그는 곧장 로마를 떠났습니다. 현상 수배범 신세로 이탈리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 그는 생전에 비록 짧지만 성공과 명예의 맛을 본 예술가였는데요. 20세기가 돼서야 한 비평가의 노력으로 그는 어둠으로부터 봉인 해제됐죠. 이제는 미켈란젤로만큼이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의 지위를 누리는 중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빛을 상징하는 화가라면 카라바조는 어둠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arth, Wind and Fire, Shining Star'. 핫한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19 속 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명작은 카라바조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입니다. 2014년 4월 프랑스 남부에 있던 한 주택. 집 주인은 누수 문제로 평소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던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수리하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거대한 그림 한 점을 발견합니다. 거기엔 살벌한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칼을 들고 잠들어 있는 남성의 목을 자르는 중이었죠. 여성의 얼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매서운 표정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구약성서의 외경, 유디트서에 나온 것으로 유대인 과부 유디트 마을로 쳐들어온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침대 위 붉은 휘장이 그림의 강렬함을 더해줍니다. 유디트는 중세 교회와 르네상스 시대의 성모 마리아의 전신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 주제로 삼아왔어요. 하지만 카라바조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는 다른 그림들보다 잔인함과 추함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했답니다. 감정가만 최소 천억 원. 그의 그림은 새까만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영화와 비슷해요. 그림 속 인물들 역시 암흑 속에서 빛을 내뿜고 있죠. 새까만 연극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연기하는 배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둠 속 사람을 매혹시키는 이상한 마력이 담긴 카라바조의 그림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빅뱅, 붉은 노을.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날 남겨도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한이 독한 술 같아 수분이 개수병이지 매일 알아놓으면 본인지 내일이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사랑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했는데 난 너만 기다리는데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하면 너만 불겠다는데 드디어 그대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마 너라면 힘이 펄펄 펄나 보고 싶은 그대 얼굴 저 붉은 노을을 닮아 거슬퍼지는 걸 Oh baby baby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한 추억 잊지 말아줘요 눈을 감아 소리없이 날 불러준다면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터주어 이번 주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에드가 드가와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였습니다. 지금껏 소개해드렸던 화가들은 모두 자연과 밝은 색채 그리고 빛에 몰두했다면 오늘 소개한 두 명의 화가는 누구보다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우리 안에는 모두 일정 정도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어둠을 자주 응시하죠. 오늘은 이런 어둠이 가진 이상한 힘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이 김경주,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H UBS